어제 10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1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권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참 사도이고 또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들이 거짓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도이고 또 거짓 사도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러분,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때마다 비슷하게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좀 이해해달라. 왜냐하면 내가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너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낸다라고 할때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jealous for you with a godly jealousy.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질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투라고 하는 단어 또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같은 어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열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여러 곳곳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민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 우리가 서로 남편과 아내의 연을 맺고 있으면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불륜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자기만을 사랑해주기를 원할 수 있고요. 또 아내도 남편이 다른 여자가 아니라 자기만을 사랑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한 관계들을 맺고 있고, 오늘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과 교회가 맺는 혼인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과 또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고린도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3절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열심,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바울 안에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중매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중매장이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뭐 중매장이를 이야기하면 뭐 뚜쟁이 또 소개팅을 주선하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 중매는 누가 하는 거냐면 부모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에게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흠없이 안내하려고 자기가 기꺼이 중매장이가 되겠다. 이것은 자기가 기꺼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품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또 영적인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일꾼, 선한 목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고 또 좋은 목자일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열심을 품는 사람, 또 영적인 아비의 마음,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일꾼, 또 선한 목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참된 사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럼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그런 특징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설교, 자기 이야기에 주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4절 말씀에 다른 예수를 전했고요. 다른 영을 받게 했고요. 다른 복음을 받게 했습니다. 여기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횡행했던 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고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등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 인성만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그런 영지주의, 그런 경향에, 그런 영지주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심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영, 그리스도의 영은 자유케 하는 영이잖아요. 양자되게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는 그런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요. 또 다른 영을 다른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 헬라어로 보면 헤테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1부터 99가 다 맞아도 그 2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단이 끝단자고 2가 다를 리자니까. 여러분, 그 다른 복음을 오늘날에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뭐 인터넷 같은데 요즘 워낙 설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들을 듣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자기 양이잖아요. 자기 그 자녀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듣는 것이 유익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자꾸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나서는, 또 누가 용한 뭐 기도하는데 용한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가서 또 기도를 받으면 조금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고, 어떤 분에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조금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들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 사실은 교회를 설립했고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주었고 복음을 심어주었는데,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혼탁해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설에 능했던 사람들이에요. 웅변가들이요, 달변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현혹되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들을 쉽게 용납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바른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맞는지, 혹 어느 누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그분이 바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또 따라 나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조금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다른 복음들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여러분,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분별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늘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10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가 바울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 글은 뭐 괜찮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대면에서 보면 그의 말이 얼마나 어눌한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지 않고요. 너희 말처럼 내가 말하는 데는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지식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한 가지의 태도입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목회를 감당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고요.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사례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당시 배경에 사람들이 그 수사학적으로 열심히 웅변을 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면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어떤 풍조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냥 내가 말을 잘한다,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뭐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은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반응하기 원했기 때문에 일절 다른 사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도우려고 할 때 그 도움을 정중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했던 생활비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텐트메이커였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충당을 받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섬기려면 비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강권해서 여기 탈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강권해서 그들이 선교비를 보낸 것이고요. 그 마게도냐 교회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바울이 그 선교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후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원들을 가지고 바울이 사역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값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가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너희들 돈을 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입장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사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험담했어요. 바울이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별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또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사례를 요구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의 형편이었고, 다른 것의 마음, 그들이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오늘 그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리스도의 진리가, 진리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 자기들의 사역을, 또 자기들의 그 사역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짓 사도들이고요. 그들이 속이는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거짓 사도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을, 거짓 속이는 영, 그 사탄이 있는 것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깨닫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1장 뭐 전반부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목자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일꾼일까요?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사도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들을 품었고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꾼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수고하고, 뭐 내일에도 얘기하지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그렇게 죽을 여러 가지 고비들을 하면서 기꺼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도 여전히 이 고린도,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정말 진실하게 깨끗하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수고하고 또 값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 저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아버지의 마음, 또 선한 목자의 마음, 좋은 일꾼의 마음, 여러분 품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